우리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치는 분이, 인을 친다는 말의 의미가, 인침받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구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마음속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 품성의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더 분명하게 그분의 은혜가 역사되어서 영혼 속에 그분의 영광이 반사되어지는 것이 구속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 나아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주의 백성들이 이 푯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인을 받은 비결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이 완전의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뭔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럼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계명이 지켜진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곧 그분의 품성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곧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신 생애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계명과 조화된 일치된 그 의가 칭의를 통해서 전가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죄사함과 중생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그분의 품성이 예수의 품성이 예수의 영광이 내 속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이 처지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계셔서 내 전부를 지배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이 완전이다라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할 것이며 그들은 인을 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이마 인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고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의 비결이 하나로 함축해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자아 굴복입니다. 전적인 복종입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우리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인을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성령 충만의 경험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완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 전적인 복종, 굴복,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맡기고 복종시키면서 자아가 다 사라지고 함몰당하고 자아가 감추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인침을 받는다. 무엇으로 인을 받는가? 인침이 뭔가? 또 다른 의미로 에베소서 9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침을 받는다. 인은 뭘 가리키는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한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내 마음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그 진리에 따라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통제당하고 진리가 내삶 속에 체화되어서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감정과 애정과 격정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 생각과 사상과 욕망을 딱 붙잡아서 예수께 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원칙으로 깊이 뿌려내려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상태.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도장이나 표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기록되어지고 진리가 뿌리를 내리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마음판에 뿌린 진리가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명확되어지고 깨닫게 됐을 때 즉시 믿음으로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마음속에 뿌리된 진리가 육신의 본성을 지배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있은 적 죄를 지을 수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버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죠. 그 은혜는 우리 속에 진리를 이루어주는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진리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습관이 되어지고 품성이 되어버려서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고착되어서 이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오겠지만 절대로 마음 안 열어줍니다. 마귀한테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임금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겠지만 자신의 것이 뭡니까? 죄죠. 죄.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자고심, 교만심, 탐심, 마귀 것입니다. 마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문을 놓고 하겠지만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완전히 완전. 그 완전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품성, 그분의 의가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영원한 내 품성으로 고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열매 맺었다. 다른 말로 장상불량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진리에 기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지 않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결과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전도를 잘못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소개합니다. 그럼 그 오류가 섞인 진리의 전도는 절대로 성경에 말하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구원 문제라면 재림교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신교회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포도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진리를 먹는데 독을 같이 먹고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를 다 제거하고 이설, 오류 다 제거하고 인간의 결을 다 날려버리고 순수한 성경에 기초한 진리만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해서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련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지막 위기를 주기 전에 마지막 큰 계곡 일 없는 대환란을 주기 전에 먼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일을 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환난 때 뭐 한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수께서 추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해버렸습니다. 충성이 드러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인을 맞는가? 마지막 세대 1월 휴업령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1월 휴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을 내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계명을 믿음으로 순수히 지키는 그 일이 짐승의 표 사건을 통해서 충성이 입증되었을 때 인이 쳐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가 오고 세상의 압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진리에 요동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경험이 딱 드러났을 때, 그걸 충성이 입증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7일 안식일을 평화롭게 지키고 있지만 짐승의 표가 임할 때 대다수 반대편에 배도할 것을 예언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의 시험 속에서, 지금 매일의 육신과의 자아의 싸움 속에서, 지금 작은 시험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표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지만 지금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과 섞여 있으면서 세상과 친화되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인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화이프인 당시에 한 노인이, 90 가까이 넘은 한 할머니가 살아있는 가운데 인을 맞고, 산채로 인을 맞고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할머니는 숨을 쉬고 호흡하는 중에 하늘에서 심판이 종결되었고, 죄가 도말되었고, 성령이 임해버렸고, 인을 받아버렸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1844년 10월 22일부터 인치는 일이 시작이 되고 왔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언제 인을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내리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지금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이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죠. 무시무시한 사건이요. 하나님 일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새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혹 관심 있으시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원론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질 때만 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 인을 받기 위한 준비 기별인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과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분리시키는 기별이에요. 그럼 지금 내 삶 속에서 세상과 육신에 더럽게 하는 정욕과 이생의 염려와 자랑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이러니합니다.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답시고 떠들어대지만, 큰 소리 외치지만 여전히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기만. 가짜입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에 있지만 분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왜 도시를 다 떠나 시골에 산다는 말의 의미는 꼭 아닙니다. 혹 서울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어서 세상과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가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는 권세를 가리킨다. 예수처럼 사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 어떤 사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절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에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최고라고 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 당신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그게 권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궁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의 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인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인은 성령의 치입니다. 그럼 인이 뭐로, 멍물이 뭔가? 멍물이 예수의 품성이요. 예수의 품성의 멍물로 우리 마음판에 도장을 찐다 하듯이 찐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을? 예수의 품성의 사상과 그분의 행사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분의 품성의 표현인 성경을 순종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품성이에요. 다시 말해, 진리를 떠난 품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천성이 참 좋다. 야, 예모가 있다. 예리심 펴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참 많다. 그들은 사단에 제일 사용한다. 제일 잘 사용한다. 교황 같은 사람들. 그죠? 테레사 같은 사람, 테레사 같은 사람, 테레사 순위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의 품성이 오해당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니까 왜 이리 까다롭냐? 까다로울 수 있지만, 까다로운 그들의 품성 온유해야 합니다. 그들의 판단에서 보기에는 까다롭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품성이겠죠?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원칙에 서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까다롭게 대하는 것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과 판이하게 털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에게 쳐지는 것이 인입니다. 세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제치를 안 지킬, 시골생활, 건강개혁, 교육기별입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순종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인침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려면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해야 한다. 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부중한 것, 육신의 정욕스러운 것, 재정이 쉬운 죄들, 얽매이는 죄들, 쉽게 범하는 죄들 다 버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 표준 앞에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완전, 품성의 완전을 가리키면 마치 문노병처럼 달아들어서 공격합니다. 완전주의라고. 참 착각주의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와 같은 품성이 재현되었을 때만 이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합니다. 완전은 진리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서서 더 이상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완전은 반드시 달할 수 있고 달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치욕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 선택하시고 굴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인침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늦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드러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을 처음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은 그분의 품성의 사물인 율법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그분의 인, 그분의 품성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얼굴에 영혼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인을 가졌다는 뜻인데 인을 친단 말의 의미는 그 일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추수하고 확정하고 그래서 아는 것처럼 그 일이 있기 전에 정말 그러한 사람 되었는가 조사하고 심리해서 죄를 도말시켜서 인을 치는 일이 인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의, 이 의가 그분의 품성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곧 계명입니다. 계명.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품성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증가되어진 그 의를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살 때 그 의가 그분의 인이,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내 옷에, 옷감으로 자꾸 깊이 깊이 물들여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사신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수준에 요구하시는 율법의 표준만큼 미치는 그 의의 표준을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표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시련과 환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들을 영원히,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하늘의 사람으로 고정시키는 섭리이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죄의 흔적과 잔재를 다 깎아내고 제거해서 완전한 그분이 백성으로 만드시는 필수적인 요소로 시련을 주신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셨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셨고,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주석해드리고 인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리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진리에 따라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변모되리라. 이럴 때 인이 처지는데 이 말씀에 관한 주석을 설명해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가 걷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깨닫게 되어질 때, 참 심오한 얘기인데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 안에 현실되어진 흠도 점도 없는 그 의의 영광이 예수 안인 의의 관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와 영혼 사이인 안개가 걷히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얼굴에 반사된 그 의는 율법에 요구되어진 그 의와 동일한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노라 했지만 예수의 의를 바라볼 때 율법의 불만처를 깨닫고 율법이 요구한 그 순수한 의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충족되어지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의를 통해서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나서 모든 의심과 불신과 또 안개,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자만, 또 거짓 오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켜 인간의 견해, 이게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그분의 빛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도하고 다니지만 불법을 행하고 살아요. 불법을.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책망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전도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가르쳤는데요? 전도 친례 많이 주었는데요?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서는 죄를 짓고 살았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오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느라면서 계명을 범하고 살면서 그분을 아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요한에서는 말하기를 그분을 아느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신교회가 화려차려도 바벨론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입니다. 초라하고 미약하고 정말 나약하게 거짓는 재림교회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진리교회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이 교회를 준비된 소수에게 너진비를 주어서 온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영광의 빛을 잠시라도 보면 그분이 이끌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분의 빛을 자꾸 이지러지게 희미하게 잘못된 빛을 속이야 한대요. 계신 분 보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까지 흘리면서 방언하면서 속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재산 다 바쳐 교회 치면서도 속잖아요. 이 일이 계신 교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라오디게 교회 병은 다 속고 살아갑니다. 그게 계시록의 모습이요. 다 속아 있다. 그죠? 가난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건물을 봐라. 외적인 과시 있죠? 침례 몇 명 줬다? 7,000명, 8,000명 줬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 생길 것이 놀라울 일이. 수많은 회중 가운데 다 불려가버리고 극소수만 남은 것이 극소수. 극소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왜 하십니까? 미리 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심, 편견,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 정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눈이 멀어져서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거치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려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승리할 수 있으라. 승리한다. 이런 사람들이 인을 받습니다. 더 많은 예내신 소스와 성경으로 인해가는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 이마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를 칠 자격과 능력을 받으셔서 그 일을 다 아멘으로 응하시고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나 생과 사를 가늠하는 생사를 구분하는 이 엄숙한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준을 주신 까닭은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와 자복과 헌신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어서 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복음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경 연구와 예언을 사랑하며 그래서 계획과 부흥이 강하게 속히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기 원하옵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